남조선 인터넷토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국 겨직원 노동조합 전겨조가 5월 27일 서울에서 전겨조 기월성 28돌 집회를 가지고 전겨조에 대한 보배로조 철회와 교육부문의 악폐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남조선 각지에서 모여온 5천여 명의 교원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